앞에 서가는가 봐. 마치 꿈 같아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순간 빡 산소가 부족한가 봐. 예쁜 소녀야 내게 뭔 짓을 한 거야. 같아. 몸에 힘이 쭉쭉 빠져나가버려 내 의지와 상관없어 멍때리게 돼. 설명해줘 내게 말이 되게 너만 보면 나는 바라게 돼. 넘어갈 때까지 100번 찍어 내가 구했으니까 생각보다 더 새침해 보여. 말도 안 돼 또 어지러워. Hey! 숨가 봐 네가 뺏어가는가 봐. 마치 꿈 같아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순간 봐 산소가 부족한가 봐. 예쁜 소녀야 내게 뭔 짓을 한 거야. 야빠빠 바라바빠 나빠빠 나를 봐봐. 야빠빠 바라바빠 네가 날 급한 왕. 성격이 어떤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아. 너만 다가와오면 숨이 벌떡 가. 바와 심한 만큼 멍청.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매 순간이 설렘에 벅찼어. 솔직히 아무것도 안 보여 너밖에. 보이는 건 빼고 난 너밖에 안 보이니까 내가 너만 바라만 보아도 부담은 같지 마치 자네 마음이니까. 보면 볼수록 어려워 보여. 꼼꼼하게 준비했는데 마치 꿈 같아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순간 봐 산소가 부족한가 봐. 예쁜 소녀야 내게 뭔 짓을 한 거야. 야빠빠 바라바빠 나빠빠 나를 봐봐. 야빠빠 바라바빠 네가 날 급한 왕. 한 여름인데도 추운 것 같아. 네가 날 바라보는 눈빛에 심각하거든. 이제는 못 이긴 척만 물러나져. 숨가 봐 네가 뺏어가는가 봐. 산소 같은 너 내겐 너란 존재가 쉽진 않지만 하나도 좀 좋게 가. 숨가 봐 산소가 부족한가 봐. 예쁜 소녀야 평생을 나나만 바라봐봐 내가 책임질게. 야빠빠빠